있잖아 외로움이 무서워 사랑은 단둘이 단둘이 해야 돼 그래도 행복하기엔 밤이 너무 짧은 것만 같아 100% 맘에 든 사람 어떻게 찾으려고 그러나 뜨겁지 못하고 차갑지 못하고 희지근한 그 사랑은 사랑은 둘만이 단둘이 해야 돼